뛰어올라 저 푸른 하늘을 날아서 거친 파도에 치고 우리 힘차게 달려보자 다시 한 번 더 뛰어올라 저 푸른 하늘을 날아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우리 힘차게 외쳐보자 이젠 잠에서 깨어나 모험을 떠나자 용기와 희망을 가득히, 가득히 때론 커다란 파도가 덮쳐온대도 함께 힘을 모아 싸운다면 우린 이겨낼 수 있어 땅을 박차고 뛰어올라